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구죠? 네, 엘리야입니다. 네, 이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지요? 엘리사입니다. 잘하시네요.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엘리사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사의 기적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이 이 엘리사의 기적에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른 돕기를 찾으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쉽고 재미있었던지 우리 교회 학교 한 꼬마 아이가 그렇게 즐겁게 들었습니다. 한 100번은 넘게 들었을 거예요. 차를 타기만 하면 그걸 틀어달라고. 나중에는 그 CD가 더 이상 돌아가질 않아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른 돕기를 떠오르게 한 기적이 바로 이 엘리사의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의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 말고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거기 수넴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는 한 여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여인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올바르고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신앙이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고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벼가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알이 들어차고, 그리고 이제 알곡이 되고 고개를 숙이듯 오늘 나의 믿음도 여러분, 내 신앙도 시간이 갈수록 알이 들어차야 됩니다. 알차야 합니다.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벼가 고개를 숙이듯 숙여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 때에 하나님이 알곡으로 거두실 때에 우리가 추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수넴 여인은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오늘 사실 본문은 8절부터 쭉 보고자 하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마지막만 읽었어요.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한데 여기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인데 여러분, 수넴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 수넴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 서남 방향 30km, 서울에서 한 수원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이 수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이 수넴에 누가 왔습니까? 엘리사가 왔어요. 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에 온 것은 원래 엘리사가 사는 곳은 저 갈멜산, 갈멜산 아시죠? 그리고 이 엘리사는 이 왕과 이 정치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루엘이라는 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이스루엘과 갈멜산 이 사이에 수넴이 있어요. 이 수넴을 들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에 8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8절 중간에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죠? 한 귀한 여인이다. 귀한 여인이다. 이거는 귀부인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자기가 사는 이 수넴에 엘리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중간에 보세요. 한 귀한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간권이라는 말은 간절하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선지자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뭐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접하고 싶어서. 거의 이 간권은요 강요에 가까운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되어서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자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대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의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뭘 부탁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뭘 부탁했습니까? 여보, 우리가 이 선지자님을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좀 만들어 드립시다. 거기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좀 머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정말 극진한 대접이죠. 더 이상 배려할 수 없을 정도의 배려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넴 여인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실은 엘리사도 이 여자가 좀 뭔가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기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뭘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맨 마지막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 엘리사에게 그렇게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배려를 했을까요? 그 대답이 해답이 9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이 여자가 뭘 알았다고 합니까?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으로 대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 자체가 귀하고 엘리사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그를 정성스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를 내가 귀하게 여김으로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오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신앙 좋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건 공통점이에요. 지금 제자훈련 2기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재가 유명한 교재예요. 만들어진 지가 30년 됐습니다. 근데 지난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주 큰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재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만족스럽게 받기 위한 유의사항 이런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훈련을 만족스럽게 받기 위한 유의사항. 지도자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신뢰하며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훈련도 참된 제자훈련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도자를 사랑하라. 지도자를 신뢰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는 오늘 제자훈련의 원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해 인도자도 영적인 지도자지요. 보세요. 속해 인도자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있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제 형님이 왔어요. 제 형님이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매주일 저의 형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동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알아요. 그의 단점, 그의 허물, 그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여러분 남자 형제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갑지 않아요. 감정이 안 좋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매주 설교를 듣는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이 문제를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야, 네가 좋든 싫든 그를 너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거는 나다. 그를 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누구 손에인가 봤더니 내 손에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공급하실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내가 관계가 좋지 않아 내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매주마다 그걸 듣지 못한다면 그건 내 손해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내 쪽에서 먼저 개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형님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깍듯하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설교 때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일 앞장서서 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전도를 나가십시오. 제가 일부러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저 위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다.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형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가 쏟아지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시간시간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희한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은혜 못 받을 사람인데 놀랍게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개선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가 전하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려면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여기 모든 좋은 것은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더라. 그렇게까지 좋은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광풍 속에서 샬롬을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시험의 광풍 속에서 샬롬을 선포하라. 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지요? 좋은 친구는요. 내가 잘되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내가 평안할 때 그때는 좋은 친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다 좋아 보여요. 다 잘합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좋은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경을 당할 때 옆에 있어주는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 잘 익은 신앙은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평안하고 좋을 때 아니에요.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그때에 그 좋은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믿음이 그러한 참믿음인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당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당할 때 잘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고 잘될 때가 아니라 시험당할 때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오늘 수넴 여인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참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감동을 했어요. 야, 참 너무 잘한다. 감동을 한 나머지 이 엘리사가 여자에게 뭘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에게 뭐가 없나 알아봤더니 뭐가 없었어요? 예, 네, 14절 보세요.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어땠다고요?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안 엘리사가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16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축복했는가 하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무엇을 안으리라? 아들을 안으리라. 너무 놀라운 예언을 해준 거예요. 이 여자가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날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17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신앙이 여기까지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시험의 바람이 점점 불기 시작합니다. 18절 보시면 그 아이가 많이 자라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이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18절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이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엄마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가 죽고 말아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부분을 읽는 우리도 허망하잖아요. 우리도 황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사자 평생 자식을 못 낳다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의 말에서 귀하게 얻은 이 자식, 아 이것이 인생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 아이가 졸지에 어미의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보는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드는 사실은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엄마가 갖고자 가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함으로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상으로 주신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래서 참 좋은 책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큰 시험의 광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자도 우리가 좀처럼 맞이하기 힘든 이런 시험의 광풍을 맞이했는데 여기에서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여인들 같으면 아마 이 아이가 무릎에서 죽었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달려가서 울고불고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매우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성숙한 신앙이 뭔가를 보여줘요. 21절 보세요. 아이가 죽은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멘. 여인은 지금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내리누르는 슬픔을 절제하는 거예요. 조용히 말 없이 아들을 안하다가 늘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있던 그 침대에 아들을 눕히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남편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여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 되겠으니 나에게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좀 붙여주세요. 남편이 이 아내를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날도 아닌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시오? 남편이 이 정도 물으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누르고 눌렀더니 절제된 감정이 폭발적으로 터져가지고 울음이 나왔을 텐데 이 여자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뭐예요? 별일 아닙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의 광풍이 몰아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시험의 광풍이 몰아온다고 해서 내가 죽겠구나, 이를 어찌할 것인가 아니라 평안을 빈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제 나귀를 몰고 가는 사환에게 빨리 달려라, 내가 말하기 전에 절대 멈추지 마라. 그리고 드디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저 갈멜산에 도착을 합니다. 25절 보세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저 멀리서 여자가 오는 게 보입니다. 야, 이상하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식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게하시를 보내서 그 묻게 합니다. 26절에 이 게하시 사환이 뭐라고 묻습니까? 세 번이나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뭔가 이상한 거예요. 평안하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 엘리사는 종을 시켜서 세 번이나 너는 평안하냐? 너는 샬롬이냐? 물었을 때 여인의 대답이 2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합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고백, 인간적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은 애가 죽었습니다. 그걸 자기 두 눈으로 보고 눕혀놓고 왔습니다. 여인은 이 갈멜산으로 오는 내내 아이 생각을 하면서 슬픔이 차오르고 절망이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평안일 수 있어요? 어떻게 샬롬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도저히 평안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귀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수넴 여인이 이 엄청난 시험의 광풍 속에서 유일하게 한 말이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샬롬. 할렐루야. 남편에게도, 남편이 물어볼 때도 샬롬, 평안일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에게도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을 당할 때에 오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을 선포하세요. 아무리 시험의 광풍이,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때라도 성숙한 신앙은 샬롬, 평안할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평안해서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의 광풍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오늘 이 여자에게 이 죽은 아들이 죽었지만은 이 여인 마음속에는 분명히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샬롬. 호와 여객선이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여객선이 승객들이 막 너무 놀랐습니다. 이 배가 뒤집어질 것이 아닌가, 어른들이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꼬마 여자 아이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난리 속에서 인형을 갖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아랑곳하죠. 사람들이 지나가다 야, 너 무섭지 않냐? 아이가 말했습니다. 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지날 때 큰 풍랑을 만나고 또 시험을 만나고 광풍을 만날 때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시험의 광풍과 모든 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샬롬. 이 하나님을 믿으면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광풍 속에서 샬롬.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와 가정과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샬롬. 평안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겠습니까? 샬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자기 무릎에서 아이가 죽는 순간부터 그 마음이 하나에 꽂혔습니다. 뭐에 꽂힌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침대에 눕힌 이유가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를 만나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계속 달려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도 내놓지 않습니다. 남편이 물어봐도 남편에게도 내놓지 않아요. 엘리사의 사환이 평안하냐고 세 번이나 물었을 때도 그 사환에게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요? 말의 응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시험이 다가오고 광풍이 몰려올 때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드디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때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27절 여자가 이제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사람만 만났습니다. 27절 맨 앞에 뭐라 그럽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다음 뭐예요? 그 발을 아는지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자가 그 죽은 아이를 두고 와서 남편이 물어봐도 평안합니다. 개아씨가 물어봐도 평안합니다. 그 억누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꽉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서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했던 고백과 같은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엘리사가요,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종을 자기 대신 보내서 자기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자가 어떻게 말했는가?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아니에요. 아니 지팡이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서 왔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주요 업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시험을 갖다 가지고 어려움을 갖다가 주어서 하나님을 붙들던 손을 아 이제 놔야 되겠다. 에이 믿어봤자 소용도 없네.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네.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그 마귀의 꼬임입니다. 오늘 여자는 성숙한 신앙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뭔 일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물어봐도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32절로 34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34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험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문제를 다 가득 덮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입이 아이의 입에, 엘리사 입이 아이의 입에, 엘리사의 손이 아이의 손에, 그 눈이 그의 눈에 덮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과 광풍과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세세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수넴 여자처럼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익어져야 됩니다. 오늘 다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